시작했어요. 다시 말해, 그 친구 그것들을 자신을 하면서 중화시킨다. 혹시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좀 궁금했어요, 이 부분. 저는 이걸 생각할 때 사회적 질서라는 게 사회 구성원들의 합의고 사실 완벽하거나 처음부터 그랬던 사회적 질서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거 그 사실을 간접적으로 환기시키면서 그 사회적 질서의 무의미 이런 걸 드러낸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사회적 질서의 무의미? 네, 그러니까 그게 뭐 원래 그런 거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라 임의적인 질서임을 간접적으로 밝히는. 그래서 그게 뭐 힘을 가지고 있지 않은, 그래서 중립화되고 자연화되는. 좀 거칠게 말하면 누화 이렇게 하시는데, 중립화와 자연화라는 표현이 저도 이게 약간 헷갈리는 게, 중립화와 자연화라는 게 무로 돌린다는 말보다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더 좋은 단어 선택인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크게 보면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저는. 어쨌거나 이건 다시 말이니까 그 앞에 문장을 좀 보면 될 것 같긴 한데, 침묵은 사라졌어. 이 부분 그냥 넘겨가지고 잘 생각을 안 해봐서. 그냥 사회화의 반대말 정도? 환원에서? 이거는 저자에게 여쭤봐야겠어. 예술이라는 게 침묵에 도달하고자 한다는 게 보통 그 교수님 자주 말씀하시는 뭐 전 언어적인 이런 것에 도달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데는 뭐 당연히 사회적 질서가 없는 건데, 예술의 방식이 그걸 이제 논리적 합리적으로 이 사람을 설득하고 내가 설명해서 이 사람을 설득하는 방식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간접적으로 그 사회적 질서가 합의된 거라는 거, 원래는 정해진 게 없다는 것을 비춰주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런 뉘앙스로 좀 낫나 이렇게. 아, 네. 저는 그렇게 읽었습니다. 저는 좀 헷갈렸던 게 41쪽에 뭐죠 이게? 절도? 아. 절도 얘기 나올 때 사실 뭐 저는 예술가 뭐 이런 건 전혀 아니라서 정념을 어떻게 거기 위에 있는 건지, 관계 위에 있다는 게 어떤 말인지는 알겠는데, 그러니까 머리로는 이해하는데 몸으로는 제대로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절도로 이끈다는 게 몸의 체험을 좀 듣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 일단 그게 궁금하고, 그러니까 제가 어렴풋이 살면서 이런 걸 그래도 아무리 안 해봤다 그래도 사람이 뭐 두세 번은 해봤겠죠. 골똘히 생각해보면.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그건 것 같아요. 그 전언어적인 어떤 느낌? 그거를 지연하면서 좀 무관심하게 관찰하는 관찰? 네. 그러니까 일단 좀 지연이 있어야 된다고 봤어요. 왜냐면 어떤 느낌을 받고 나서 보통은 아 좋다 하지만 거기서 바로 이제 벗어나서 일상적인 삶으로 다시 돌아오잖아요. 근데 이거를 하려면은, 관계 위에 있으려면은 그 느낌에 계속 빠져 있으면서 그거를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이 동시에? 있어야 되잖아요. 동시에요? 네. 그런 단계를 얘기하는 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아주 잘 이해가 가진 않아요. 머릿속으로는 어느 정도 이해하는데 그런 체험이 익숙한 사람이 아니니까. 그런 익숙하면 예술가를 했겠죠. 근데 그렇지 않아서. 저는 운동을 되게 좋아하는 편이에요. 네, 여기서 답이 나올 것 같았어요. 네. 그런 걸 좋아하시니까. 네. 자전거를 타는 이유가 이런 거기도 해요. 저는 정념의 절도를 약간 느끼기 때문에 자전거 탈 때는 정말 그 운동에만 완전히 집중을 하잖아요. 몰입하게 되는 그 상황 자체를 얘기하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내 주관에만 다 빠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객관에 다 빠지는 것도 아니고 둘이 어우러진 어떻게 보면 뭐 박준 교수님이 가끔 자주 말씀하시는 뭐 전 언어적인 뭐 그런 관계에 그냥 몰입해 있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특별히 이게 뭐 예술의 기술이나 이런 걸 얘기하는 건 아니군요. 저는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아미카르테브로성 얘기 나오는데 네, 이 사람이 네. 사진을 찍을 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좋은 사진을 찍기 위해서는 관계 위에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거기서도 어느 좀 어느 그 무관심한 관찰 그러니까 뭐 이렇게 주제적이지 않은 대상화하지 않고 그냥 보는 관찰 이런 게 필요하다고 본 게 왜냐면 그게 있어야지 자기가 이제 빚어낼 수 있으니까 예술로 그런 거였는데 뭐 그냥 느끼는 정도라면은 그러니까 그걸 하는 제가 뭐 자전거 페달을 밟잖아요 네. 나가려면 그러면 되게 기분 좋게 밟힐 때가 있어요 정말 스무스하게 자연스럽게 힘이 그냥 제대로 전달되는 느낌 딱 그럴 때 저는 되게 기분이 좋거든요 딱 아 자전거랑 내가 정말 딱 맞게 운동을 하고 있구나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저는 그 정념의 절도를 어떻게 생각할까 좀 고민하다가 그 보통 우리가 격정적으로 이런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그 격정이랑 조금 비교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예술 작품을 접했을 때 약간 두 가지 방식인 것 같아요 하나는 뭐 운동하는 거나 아니면 저는 뭐 혼자 노래방 가서 노래를 부를 때 보통 그런 감정을 많이 느끼거든요 노래 부르고 나서 격정적으로 감정이 한번 절정에 이르렀다가 떨어지는 것이 아닌 그냥 그 행복함을 느끼는 그 상태가 좀 하루 종일 지속되는 거 그게 정념의 절도가 아닐까? 절도야 좀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술 작품을 그냥 소유하려고 하는 게 그런 경향이 있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냥 소유함으로써 그거에 만족을 느끼고 한 번에 이제 절정을 느꼈다가 떨어지는 그러한 걸 이제 반복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어쩌면은 그게 어쩌면은 자기 도취랑 연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집착적으로 그럼으로써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는 거죠 어쩌면 자아의 확장 근데 그 느낌 한번 지나가면은 계속 붙들고 있는 게 가능한가요? 그러니까 계속 이제 소유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격정. 그거와 반대되는 개념의 좀 정념의 절도. 자기 도체에 빠지지 않고. 아, 자기 도체에 빠지지 않고. 빠지지 않고. 그때 느꼈던 그 약간의 뭐라지? 황홀감이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 좀 가슴이 따뜻해진다는 그런 느낌도 좀 그렇고 딱히 뭘로 표현할 수 없는데 그 기분이 지속되는 것 절정이 없는 것이 아닐까라고 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절정이 없는 상태의 지속 아까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글 쓰고 그 마음에 안 드신 거잖아요 이 글이었고 쓰신 거 안 드는 부분도 있고 네, 드는 부분도 있고 그런 거에서 살펴보면은 되게 글을 쓰면 솔직히 저는 다 마음에 안 들거든요 하나하나 그냥 다 마음에 안 들거든요 근데 뭐라 그래야 되지? 그러면서 그 마음에 안 든다는 게 절도가 아닐까라고도 생각을 해봤어요 마음에 완전히 든다면은 아까 말씀하신 도치가 되는 거고 아 이건 마음에 안 들어 이거 다 아직 못 담았으니까 화가들이 뭐 어떤 인물화를 그릴 때 다 담아내지 못해서 막 찢어버리고 막 욕하고 막 그런 경우인 것처럼 약간 글을 쓰는 것도 그렇게 보자면은 보다 더 언어에 더 담으려고 하지만 또 이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또 다 담을 수 없다는 거를 서로 이게 뭐라 해야 되지? 대화하면서 이 글 언어 자체랑 그러면서 절도에 들어가는 거 아닐까라는 또 생각도 해봤어요. 기본적으로는 그런 거 아닐까요? 흥분해서 막 감정 표출을 막 하고 이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저는 취미로 기타 친데 연주 같은 거 할 때 보면은 어떤 때는 되게 진짜 그 자전거 밟을 때 잘 밟히는 것처럼 그 연주가 잘 될 때가 진짜 연주할 때는 보통 누구라도 아무 생각도 안 하거든요. 되게 초보적인 맞아요. 연주자도 생각을 하면서 연주하면 연주할 수가 없어요. 맞아요. 손에 감각을 익히는 건데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연주하는 사람들 보면 그 표정에서 드러나는, 그 박준성 교수님도 책 어디인가에서 쓴 것 같은데 표정에서 드러나거든요. 약간 진짜 약간 얼빠져 있는 표정인데 막 꿈틀꿈틀하고 막 그런 것들, 그런 상태,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근데 그런 거는 뭐 경험하는데 저도 노래 부를 때 그럴 때도 있고 연주할 때 그럴 때도 있고 그런데 그거 말고 저는 이제 예술가가 예술 활동을 한다는 거, 작품을 만든다는 것에서 절도가 다른 사람들과 뭐 특별하게 달리 발휘가 되는 건지 뭐 이런 게 궁금해서. 똑같지 않을까요? 같은 뭐 몸 갖고 있고 뭐 다만 예술의 기술에 대한 약간 그런 말일까라고 잠깐 생각을 해봤어서 그 질문. 다만 그런 절도를 좀 더 끌어낼 수 있는 사람들이 네. 예술가라고 불리겠죠. 그걸 또 행동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아까 했던 말이 지속하면서 관찰하는 거라고, 무관심한 관찰이라고 말하는 게 아마 그런 부분일까라고. 왜냐면 보통 사람들이 그냥 느낀다고 하는 그때 자체는 진짜 자기 없이 느껴도 그 지나고 나면 다시 그냥 일상에서 그냥 이렇게 사는 방식으로 다시 대체가 돼버리니까 그 순간을 끌고 그 순간을 계속 기억하면서 작품에 담아낼 수 있는 게 그런 기술일까라고 생각하면서. 네. 그렇죠. 또 다른 거 할 거야 이제. 이 맛있네요 이거. 아 괜찮아요? 네. 다행이네. 박수산 교수님 글 보면은 약간 강의할 때 그 느낌이 묻어나지 않아요? 네. 그쵸? 네. 나만 그렇게 느끼는 거 아니죠? 그냥 나 목소리가 들리는 거 같아, 왜 그러지? 말하기 방식 자체가 약간 문어 제 느낌. 그리고 그 뭐죠? 대쉬? 이음줄 그거 있으면은 그것도 약간 강의할 때 말도 약간 그런 식으로 하셔가지고 아 그것까지 못 느꼈는데 말하자면 되게 많이 쓰시고 말하자면 천천히 읽으니까 대체로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 말고는 전 다 이해했다고 느꼈거든요. 조금이라도 안 되는 부분이 있으시면 같이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이해 안 되는 거 많으시다고. 아 저요? 네. 처음에. 참. 뭐가 있을까. 책에 있는 내용 말고 네.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었는데. 네네. 그 예술이라는 거에 대한 혹시 정의가 있으세요? 각자. 예술이요? 예술의 뭐. 범위라든지 그런 논란이 많잖아요. 재밌는 것 같아요. 어디까지를 예술로 봐야 하는가? 아, 뭐 금기와 예술 뭐 이런 것까지 나가려는 MS적인 건가요? 저는 그냥 다 예술인 것 같은데, 솔직히 어떻게 말하면 환호는 아닌데, 저도 그래서 쓰기도 했지만 환호는 아닌데, 그냥 사람들 삶 하나하나 다 보면은 다 전 예술적으로 느껴져서, 특히 뭐 저는 좀 사람 관찰하는 거 재밌어 해가지고 걸음걸이 같은 것도 보거든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리고 제가 어떤 게 있냐면, 자전거를 타다가 보면은 되게 빨리 그냥 아는 사람이 스쳐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 페달 누르는 자세가 다 달라요. 제스처란 그런 게. 그래서 그냥 그 느낌만 봐도 딱 알아채요, 저는. 그런 게 좀 있어서. 그런 거 봤을 때는 사람들 각각이 어떤 세계와 마주하고 있다는 상황 속에서 어떤 행동을 보인다는 것 자체가 다 예술이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저. 그걸 만약에 작품으로 국한시킨다면요? 작품이요? 좀 일반적인 의미에서 담아내는. 저는 좀 일상생활 쪽으로 들어간다면 가족을 이룬다는 것 자체도 엄청나게 예술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여기서도 밥상 얘기도 했듯이 부모가 이제 자식을 위해서 다 뒷바라지해주고 그런 것 자체가 되게 엄청난 일인 거잖아요, 지금 보면.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저. 그것도 하나의 작품이다, 가족이라는 그런 것도. 네. 또 다른 혹시 있으세요? 그렇게 뭐 나만의 뭐 그런 게 있진 않아요, 저는. 근데 여기 뭐 박준성 교수님 약간 엄격한 정의를 내리는 편이잖아요, 예술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하세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뭐 체제에 반하거나 아무튼 그런 속성을 가진 게 예술이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되지? 흔히 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있는 그대로 담아내는. 뭐 자기 주관이나 어떤 이런 거에 빠지는 게 아니라, 여기서 아까 절제인 것처럼 어떻게 빠지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담아내는 그런 거 얘기하시는 거 아닐까? 그 체제에 반하지 않는다는 거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분 말씀하시는 거. 아, 그게 중요한 네, 게 아니라. 보통 예술가들이 자기들이 억압받고 있는 체제에 대한 뭐 노골적인 반감이나 이런 거를 노래를 만든 경우가 많은데, 그러니까 핵심은 그게 아니고, 네, 사실은 뭐 전 언어적인 그런 떨림, 울림 이런 거를 그대로 드러나게 하는 것, 그게 일단 제일 바닥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무슨 뭐 거기에서 막 히틀러적 사고를 불려가지고 그래서 여기까지만 예술이고 너네는 다 쓰레기 이렇게 하실 것 같진 않은데 기본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죠. 그분이. 그 책에서 표현한 것 중에 그 자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자연이 사회의 반대가 아니라 대면 또는 차이다. 저도 그거 약간 그게 약간 이런 뜻인가요? 있어요. 혹시? 그 어디였죠? 그거 저도 엄청 거기서 좀 시간을 썼는데. 아, 이해가 안 되셔서? 아니면 34페이지요. 여기 써놨어요. 차이가 뭘까 하면서. 40페이지. 이건 약간 좀 멜로 퐁티에서. 40페이지예요? 34페이지. 34페이지. 굵은 글씨. 그러니까 붙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남성 여성도 대면 차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거랑 똑같이 남자가 없으면은 여자는 여자로 부를 수 없잖아요. 그런 것 같은. 뭐 되게 논리적인 거라. 이게 저는 이게 배면이 반대가 아니고 배면 좀 차이라는 게 제 이해가 안 갔던 게, 그러니까 어떤 사회적인 것하고 그다음 몸에 관련된 것, 생명 이런 거 이제 두 개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게 타인이나 뭐 배면 이게 성립이 되는 건가? 전 그게 잘 이해가 안 갔어요. 웬만하면은 반대 이미지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떤 식으로든 이해를 해보고 접근을 해보니까 사람이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저 여기 글에서도 썼지만 뭐 본 어떤 사람이 개처럼 살고 싶다고 해서 개가 되고 싶다고 해서 그러니까 개가 느끼는 것처럼 관념에 얽매이지 않고 그 느끼고 싶다고 해서 그렇게 사람이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처럼 그러니까 적어도 그 상태에 24시간 있을 수는 없는 것처럼 결국 개가 될 수 없는 것처럼 언어라는 게 인간한테 그런 의미일까? 몸 일단 몸이 존재적으로 우선하긴 하지만 몸이랑 배면으로 여겨질 정도로 인간한테 그렇게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중요하고 또 기본적이고 피할 수 없는 요소이기 때문에 이거를 배면으로 표현을 한 걸까? 근데 그 몸을 인식? 뭐 하려면은 결국엔 언어에 있어요. 저도 그 생각 네. 그것 때문에 그런 배면, 건가? 네. 그래서 그럴까요? 서로 붙어 있어서 한쪽이 떨어져 버리면은 둘 다 죽어버리는 그런 관계 아닐까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같은 걸 얘기하고 있지만 다만 차이적으로 그렇게 몸이 되고 언어가 되고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런 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 부분이 어디 있었던 것 같아요. 떨어질 수 없다. 사실 떨어질 수 없다는 주제로 글을 쓴 건데 이번에 아, 네. 근데 떨어질 수 없다라기보다는 원래는 그냥 있는 건데 그거를 언어 때문에 그쵸. 이렇게 나눠져서 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우리가 언어 역사적인 현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군요. 그래서 괄호치고 반대 가리 표현도 이제 이 부분이 좀 좀 설명이 좀 적긴 한 것 같아요. 설명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거기 바로 오른쪽에 35쪽에 작품은 항상 동일하게 거기에 있지 않으면 반드시 그건 현존하는 현실된 순간이 있다. 이건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이해를 하는데 이게 작품이 어떤 때는 이해가 안 되다가 갑자기 확 들어온 때가 있다는 건지 아니면은 이해가 안 되다가가 아니라 그 순간이 있는 것 같아요. 딱 작품이 나에게 다가오는 순간이 약간 어떻게 보면 뭐 숙명론적 뭐 그런 거라고 볼 수 있는데 내가 어떤 상황에 딱 갖춰졌어야만 그 작품이 나한테 의미를 갖는 흔히 뭐 연애 중인데 이별 노래가 들어오진 않잖아요 귀에. 근데 이제 이별했을 때는 그런 노래가 딱 아 너무 내 얘기인 것처럼 막 들리고 그런 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궁금했던 거는 그런 상황적인 부분에 대한 서술인 건지 아니면은 항상 거기에 있지 않다는 게 거기 작품의 내적으로 거기에 담겨 있는 게 아니고 관계에서만 예 네, 그렇죠 된다는 건지 하긴 뭐 관계 보면 상황이랑 그리고 포함이니까. 같은 이별 노래 들었지만 지금의 이별과 나중에 이별에서 또 들었을 때 같은 노래 들어도 또 의미가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게 그런 것처럼 항상 동일하게 있지 않으면 그러니까 의미의 동일성을 약간 좀 지향하시려는 걸로 쓴 텍스트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현존하는 현시되는 이라서 지금을 좀 더 그 순간을 좀 더 보게 하려는 그런 거 아닐까. 그러네요. 같은 건데 제가 같은 걸 두 개로 나눠서 이해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지금 보는 거. 시간 부분은 다들 잘 이해되셨어요? 시간이요? 어디 부분? 그 방금 34쪽에 밑에 시간 익명적 인간의 탈존이 시간이 각인되어 있다. 이 부분은 되게 좀 개념적인 거라 딱 보니까 확 들어오진 않는데 읽으면서는 다 이해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탈존 이 개념이 진짜 존재 시간 해야 될 거 읽을 때는 진짜 이해가 안 되는데 여기서 읽으니까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 뭔가요 탈존이? 그러니까 아까 뭐 몰입할 때 자기 자신이 아닌 뭐 주객 비분리에 지대인 그 말이랑 같은 예.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열려 있다. 네 바깥의 향이 열려 있다. 여기도 있네요. 주객 분리 이전. 네. 시간이 각인되어 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 탈존했던 그 시간을 담은 거잖아요. 그 순간을. 그래서 그걸 각인했다라고 하는 거 아닐까 생각을 해봤어요. 기본적인 그 개념의 이해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시간과 공간에 대해서. 네, 그렇죠. 시간은 철학적인. 이렇게 항상 흐르고 지나가고 없어지는 그 순간의 느낌 이런 것이지만 공간은 항상 내가 죽어도 거기에 있고 그 다음에 보통 일반적인 관념으로 거기에 어떤 속성이 있고 여기 내재적인 가치가 있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따라서 생각을 해보면은 시간이 각인되어 있다는 말 좀 이해가 잘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근데 그렇게 나눠서 생각하면 35쪽에 중간쯤에 시간화된 공간이라고 된 거를 좀 그러니까 이 공간은 거. 이제 그거죠. 속성 막 이런 걸 한 게 아니고 그렇죠. 네. 네. 그 개념 아니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죠. 네, 그렇죠. 맞아요. 그거의 생각. 기하학적인 공간 말씀하시는 거죠. 기하학적인 공간이요? 기하학적인 공간. 그러니까 고정돼 있는 내가 여기를 떠나도 그러니까 뭐 의미 이런 걸 다 떠나서 그냥 있음의 공간. 그러니까 뭐라고 이름 붙이기 전에 그냥 이러한 그냥 있는 거 어떻게든 있는 거 뭐라고 표현하지 않아도 그냥 있음. 표현하지 않아도 있다고요? 본인이 이 강의실에 지금 없으면은 네. 여기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다른 사람이 있으면 뭐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의미가 있는 건 아니지만 어떤 식으로든 있는 거잖아요. 내가 죽어도 이 세계가 있을 거라는 건 맞죠. 그러니까 그 해석에 들어가기 전에 세계가 근데 그게 뭐 인간한테 세계가 있는 건 아니니까 세계도 그러니까 그 늘 쓰는 그 벨트 그 세계를 말하는 게 아니고 아. 그냥 있음. 네. 언어적 있음이라고 해야 돼? 모르겠어요. 혼자 이렇게 쭉 볼 때는 알 것 같더니 또 같이 보려고 하니까 또 무한 부분들이 있네요. 희한하게 항상 그래요. 또 다른 뭐 질문? 없으시면 텍스트 들어가 볼까요? 저희가 쓴 거? 제 거부터? 제 거부터? 네. 네. 시간을 담아내는 예술. 일상생활 속에서 속에 우리의 주변은 온갖 풍경과 소리가 넘쳐난다. 바깥 거리의 가게들 사이를 비집고 돌아다니면 수많은 음악들이 들려온다. 그리고 드넓은 도로변 길이나 지하철, 버스 차창 너머로 보이는 광활한 풍경이 눈에 들어온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우리는 이러한 음악과 풍경을 그저 듣고 본다. 그러다 어느 순간 어떤 음악과 풍경이 단순히 들리고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온몸을 휘어잡는다. 정확히 어떤 휘어잡는 느낌이라고 말로 표현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그것은 음악이나 풍경과 몰입되는 동시에 몰입하는 순간을 경험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은 단순히 개인의 차원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익명적 존재를 느끼게 하고 이를 통해 느낀 사람들의 소통을 가능하게 한다. 하지만 그 순간은 결국 지나갈 수밖에 없다. 순간을 담아내고자 하는 것이 바로 예술이다. 그리고 순간을 담아낸 예술은 다시금 순간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반 고흐의 그림은 말러 교향곡은 이중섭의 그림과 김수영의 시는 항상 거기 있지 않으며 어느 순간 바로 나에게 다가온다. 작품은 항상 동일하게 거기에 있지 않으며 반드시 그것이 현실되는 순간이 있다. 위대한 예술가는 자신만의 독창적인 양식이나 사조를 뛰어넘는 천재성을 통해 실현한 이들이 아니라 순간이 느끼게 하는 인명적 존재를 포착하여 제대로 표현한 이들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면서 어떤 의미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고 만남의 순간을 묵묵히 기다릴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음악과 회화 등의 예술을 통해 인명적 존재를 느끼는 이들도 마찬가지로 그 순간에 녹아있기 때문에 예술에 참여하고 있는 능동적 참여자다. 동시에 예술 작품과 만나는 것을 기다리는 수동적 참여자이기도 하다. 그래서 항상 어떤 작품이 매번 같은 것을 느끼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작품은 그 자체로 있는 작품이 아니라 그것을 보는 이와 만남으로써 작품으로 존재하게 되고 참여자는 어떤 순간에서야 인명적 존재를 마주할 수 있다. 이렇게 작품과 참여자도 시간 속에서 만나야 예술이 되고 예술이 될 수 있다. 못하였는데. 작품은 언제 어디서나 손에서 되찾을 수 있는 고정된 고체가 아니라 어느 순간 다가오는 유체이다. 작품이 다가오는 순간이 있다. 한 편의 시가, 한 곡의 음악이, 한 폭의 그림이 다가오는 순간이 있다. 그 점에서도 음악뿐만 아니라 모든 예술은 시간 예술이다. 모든 예술을 시간 예술이라고 한다면 살아있는 실존의 시간을 떠날 수 없는 우리는 예술을 할 수밖에 없는 운명에 놓여 있다. 우리는 지금도 시간과 어우러져 있다. 세계의 존재이면서 동시에 세계로 존재라는 의미는 시간 세계를 떠날 수 없으면서 그것을 향한 우리의 상황을 담아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간이 가져다주는 순간을, 익명적 존재의 현존을 다시금 시간 속에서 담아내는 것이 예술이다. 이러한 관점으로 바라본 예술은 단순히 음악이나 회화와 같이 일반적으로 예술이라고 부르는 것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시간과 마주하여 어떤 것을 담아내려고 하는 것을 모두 예술이라고 할 수 있으며 말할 수 있으며 그 범위는 인간의 실존적 삶 전체를 향해 열려 있다.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순간과 시간을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그것을 제대로 포착할 수 있는 감각과 이것을 담아내는 표현의 차이로 인해 세계와 마주할 수 있는 방식이 다를 수 있다. 어떤 사람은 언어로, 어떤 사람은 색과 선으로, 어떤 사람은 음계로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다. 여태까지 살펴본 것을 통해 일상생활을 바라보면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는 예술이 많이 있다. 그 중에서 한 가지를 이야기하자면 부모님이 자식을 위해 차려주는 밥 한 상을 말할 수 있다. 부모님의 손맛이 담긴 밥상은 미각적인 맛을 넘어 무엇을 느끼게 한다. 부모로서 자식에게 주는 한 끼는 주체와 대상이라 이분법을 뛰어넘은 것이면서 익명적 존재를 드러낸다. 자식이 잘 먹는 한 끼에 부모는 보기만 해도 배불러지는 것을 느끼는 경험은 주객분리 이전의 것을 보여주고 있다. 시간에 맞추어 갓 지은 밥을 하고 반찬을 만드는 것을 통해 주객 비불리의 익명적 존재를 느낀 순간을 담아내고 이를 먹는 자식은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밥을 한 숟갈 뜨면서 작품을 마주어 하는 것이다. 밥상은 의식주라는 모든 인간의 기본적인 요건 중에서 시계에 해당되면서 세계를 살아가는 원초적인 원동력이라는 점에서 우리의 운명과 같고 이는 세계의 존재인 인간의 실존적 시간 세계와 마주하여 예술을 할 수밖에 없는 세계애로의 존재의 운명과 같다. 시간 속에서 순간적으로 주고받는 느낌은 담아내는 예술을 말한다는 것은 세계 안에서 우리는 예술을 떠날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우리의 삶이 예술과 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이러한 접근은 모든 것을 예술로 환원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들을 수 있다. 그러나 지금 말하려는 것은 삶이 곧 예술이라는 환원이 아니라 우리는 예술을 떠날 수 없다는 한계적 상황과 이러한 지평에서 비롯되는 우리의 존재를 말하는 것이다. 지금 이러한 존재에 대한 살펴봄이 필요한 이유는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 존재를 고정시키려는 시도가 있기 때문이다. 아마 이러한 시도는 계속 반복될 것이며 각각의 시도는 겉모습만 달리한 채 매번 우리를 올가매려고 할 것이다. 현재 신자유주의라는 논리와 언어는 모든 것을 자본으로 환원시키고자 하고 있고 이것은 우리의 존재를 망각하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독단적인 언어에 맞서는 하나의 방향으로서 예술을 말할 수 있다. 시간을 담아내는 예술은 언어 이전을 감각할 수 있고 우리를 열어주며 실존적 시간과 순간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한다. 감각적인 것은 언어의 접근을 완전히 불허하는 것도 아니고 언어에 대해 절대적으로 초월적인 것도 아니다. 그것은 다만 존재론적으로 언어에 선행할 뿐이다. 어떠한 것도 절대적으로 언어 너머에 있을 수 없으며 언어의 완전한 부재 가운데에서만 알려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언어가 있기 때문에 침묵을 이해할 수 있고 침묵이 있기 때문에 언어를 이해할 수 있다. 우리에게 오직 언어를 전제한 언어가 배경에 놓여 있는 침묵만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지금 신자유주의 언어를 비판하는 것은 절대적인 언어로 작동하는 모든 것을 침묵조차 집어삼키려고 하기 때문이다. 침묵과 언어가 어우러진 곳이 바로 우리가 있는 곳이다. 침묵과 언어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마치 낮과 밤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것처럼 말이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언어와 낮이지만 그 배면에 깔려 있어 보이지 않는 침묵과 밤을 느껴야 한다. 예술은 이러한 침묵을 시간 속에 담아내고 있기에 특수한 이들만의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의 존재론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방수 찢어버리고 싶다니까 놀리는 거죠. 그래도 수고해서 읽어주셨습니다. 그래도 고생했어요. 혹시 뭐 이해 안 되거나 문장이 좀 이상한 부분이 좀 있어가지고 저도 마음에 안 드는데 저는 뒷부분 네. 조금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 2장 3장에 존재를 고정하려는 시도랑 네. 3장에 그 지금 신자유주의의 언어를 비판하는 것은 절대적인 언어로 작동하여 모든 것을 침묵조차 집어삼키려 하기 때문이다. 그 첫 번째 존재를 고정시키려는 시도는 이게 왜 정확하게 문제가 되는지 고정시키려는 시도 자체가요? 네. 왜 문제가 되는지 네. 에 대해서 궁금해요. 일단 뭐 우리가 뭐 뉴스를 틀거나 하면은 다 그냥 돈에 관련된 뉴스?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걸 다 자본으로 환원하는 그게 지금 우리가 마주한 시대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특히 신자유주의라는 논리 아래에서 그래서 이제 그 자본으로 고정시키려는 모든 걸 다 자본으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시도를 고정시키려는 시도라고 저는 말했고요. 좀 더 풀어서 썼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존재의 이유조차 자본으로서 모든 걸 다 그냥 흔히 말하는 뭐라 그래야 되죠? 생명조차도 다 돈으로 환산되잖아요. 지금 뭐 그런 부분까지 다 그렇고 뭐 예술 작품도 마찬가지로 뭐 다 돈으로 환원돼버리고 네, 뭐 그런 시도? 모든 걸 다 경제로 말하려고 하는 그걸 다 담아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시도예요. 그럼 이 뒤에 건요? 이게 이 문장이 좀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시도를 통해서 신자유주의가 그런 언어, 여기서 그 신자유주의 언어는 자본이고요. 네. 경제적인 관점, 뭐 경영학적인 관점. 그게 이제 우리 사회 모든 전반에 절대적으로 작동한다는 거죠. 뭐 어린 왕자 소설 얘기 들자면 어린 왕자에서 어떤 집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빨간 벽돌에 뭐 어떤 꽃이 펴 있고 나무가 심어져 있고 그렇게 어른한테 설명을 했더니 잘 공감을 못하는 물론 소설적인 얘기지만 그러다가 이제 어린 왕자가 되게 비싼 집이라고 얘기를 해주니까 아 좋은 집이구나 모든 가치가 그러니까 다 돈으로 이미 환원되어 버린 우리의 사고 구조 그런 걸 좀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네. 네. 뭐 저 그러니까 조금 보태서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경제적 관점이 우선이 되면 항상 뭐든지 효율성의 관점에서 보게 되잖아요. 효율성의 관점으로 보게 된다는 거는 이거 뭐 이거 과일 하나가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이거를 먹으면 뭐가 좋고 그냥 그러니까 먹어라 뭐 이런 거죠. 절대로 이거를 보거나 뭐 그 커피를 음미하면서 이 맛이 뭔가를 자세히 느끼거나 뭐 그런 게 없어요. 커피를 먹으면 잠이 오니까 이걸 먹자 이런 식으로 모든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그런 것들, 감정들, 느낌들 이런 게 다 효율성 거기에 쫓겨서 휘둘려 버리고 뭐 이런 메커니즘이 작동된다는 뭐 지금 저희가 다니는 학교만 해도 문사철은 쓸데없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왜냐면 취업도 안 되고 돈도 안 되니까 그런 거랑 같은 맥락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본인이 생각하는 예술은 일종의 저희가 생각하는 보편적으로 예술 작품의 개념이 아니라 삶의 양식일 수도 있겠네요. 네, 뭐 태도, 네, 태도 같은. 그래서 앞에 머릿말에도 나오긴 하는데 물론 현상학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하나의 태도라고 이해하신 건데 읽어드리죠. 이 책의 입장은 이렇게 제시될 수 있다. 10페이지거든요. 이론들에 입각해서 경험들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경험들에 입각해서 경험들을 드러내기 위한 이론들을 읽는 것이다. 요 그리고 요 괄호 안에 현상학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밑에서 세 번째 줄에 하나의 태도로 수렴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거든요. 저도 같은 맥락이라 네. 그러니까 우리가 솔직히 막 어떤 이론들 되게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이론을 따라가면 되게 정답이 보일 것 같고 되게 이상주의적인 좋은 세계가 올 것 같은데 사실은 그 배면에 어떤 경험 여기서 말하는 그 예술적인 경험 그거를 말하기 위한 이론이었던 거죠. 원래는 어떻게 하면 그 감각들을 더 살리면서 어떤 작품을 표현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이론이었는데 이제 주객이 전도돼버린 그런 느낌? 손님과 주인이? 그래서 이제 이론이 먼저 앞서버리고 경험은 무시되는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열어야 된다. 언어에서 조금은 뭐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약간은 무관심해지는 지연? 뭐 이런 게 또 필요하기도 하다. 네,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이 글 보고 좀 느낀 거는 네. 예술이 어디에나 있다라고 이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근데 예술보다는 예술적 순간이나 미적 순간이라는 말이 더 맞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게 예술은 인공불이니까 언제까지나 굳이 있지 않아도 될 거, 만들지 않아도 될 거를 굳이 만드는 것이고 그리고 또 일상에 보통 이런 경험들 많잖아요. 어떤 한 두 사람이나 세 사람만 뭐 아주 소수의 사람만 맥락을 알고 있는데 그걸 자기 되게 재밌는 얘기라고 생각했으니까 저만 아는 맥락인데 되게 재밌는 얘기라고 생각해서 와 오늘 미학 스터디 가서 이 얘기 들려주면 다 그냥 깔깔 터지겠지 이러면서 딱 들려줬는데 아무 반응 없고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분명히 자기한테는 어떤 예술적인 순간이었는데 다른 사람한테는 전혀 그렇게 되지 못하는 예술가들은 이제 그런 부분을 파악을 하고 좀 더 넓게 좀 더 깊은 영역에서 사람들이 동시에 느낄 수 있도록 그것을 만드는 게 그거에 골몰하는 게 예술이나 어떤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런 거는 이런 거라고 하면 좀 이상한데 아무튼 여기서 예술은 예술적 순간이나 미적 순간이 좀 더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었어요. 좀 더 좁혀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근데 또 뭐라 그래야지 그걸 좀 깨고 싶었어요. 예술은 특별히 뭐 향유하는 거다 그래서 뭐 특수한 사람들만의 것이다 아니면 예술가들의 자기들만의 잔치다 뭐 이런 대중적인 시선이 있잖아요.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예술을 좀 그냥 확 열어버린 개념을 그런 좀, 네. 맞아요. 그 개념을 열었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일반적인 의미에서 제가 생각하듯이 쓴 게 아니고 네. 약간 그거 자체를 좀 범위를 넓혀서 좀 고쳐서 네. 쓰신 것 같아요. 네. 그런 의도이긴 했어요. 원래 네. 그걸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본인은 좀 아쉽고 그런 건 없으세요? 저요? 그냥 다 아쉽죠. 다 마음에 안 들죠. 하나하나 다. 드세요 좀. 아, 좀 근데 맨날 남은 거 같아. 되게 맛있는데 이번에 저번이랑 좀 그래요. 싱싱하다고. 오늘 좀 싱싱하네요. 근데 솔직히 지금 현실 상황에서 그런 경험하는 것 자체가 되게 힘들지 않아요? 그쵸. 그 뭐 효율성 얘기하면서 말했지만 대부분이 쫓겨가고 있는 그런 느낌이라서 쫓기기도 하고 관심도 크게 못 가지는 것 같아요. 그런 감각에 대해서 왜냐면 너무 먹고 흔히 말해 먹고 살기 힘드니까 여유도 없고 출근하고 돌아와서 퇴근하면 또다시 출근해야 되고 여유가 없는 거죠. 그런 거에 덧붙여져서 그냥 문화적으로 그런 걸 허용하지 않아요. 우리는 문화적으로 A와 B 사이에 아무것도 없어요. 항상. 그러니까 A가 E 사이에는 뭐 숫자가 없어. 그냥 정수만 있고 항상 너는 1인지 2인지 정해라 이런 식으로만 하고 거기 안 사이에 있는 거를 말하지 못하게 해요. 너는 좀 명확하게 막 그런 게 없다 항상 이런 식으로 거기 그런 부분부터 시작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디로 튀었죠 근데 뭐 뱉었는데 내가 근데 네. 그 예술에 대한 개념을 열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그 열었다는 의미가 그게 예술 작품에도 해당되나요? 작품이요? 네, 그렇죠. 제가 그래서 일반적으로 작품이라고 생각 안 하는 밥상을 갖고 왔잖아요. 만약에 그게 만약에 정말 작품이 예를 들자면 예를 들자면 뭐 이 포르노그래피 같은 것도 만약에 본인이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정말 이 순간에 살 수 있는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을 열어준다면 그 또한 이제 예술로 인정을 하시는 건지 근데 그게 열어줄 것 같지는 않은데요. 오히려 그냥 자기 정념에만 빠져들고 네, 그럴 것 같이 네. 세계와 마주하고 있다기보다는 그냥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자기 안에 빠져 있는 느낌이라 그건 그런 거에서는 그런 건 예술이 아닌 거죠. 그거는 제 느낌에는 그러니까 포르노라는 데서 거기에 뭐 내적 정의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그게 지금 어떤 것들을 포함하고 있느냐를 보면은 그렇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뭐 말하자면 그 19금을 달고도 나오지 못할 만한 수위이지만 저는 그런 거를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술적인 것을 그 범위에서도 뭐 실제로 그런 것도 많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분명히 19금으로도 못 나올 영화지만 해외에서 나와서 엄청 호평받은 그런 것들도 있고, 그러니까 포르노그래피랑 예술이랑 이렇게 딱 가르는 기준이 뭐 포르노라는 이름의 내적 정의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그게 얼마나 그 순간을 명확하게 잘 담고 있냐. 그럼 저는 뭐 거기서 뭘 하든 뭐 얼마나 봤든 그건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난 복고 목고 살색의 유무 정도가 차이가 아니라 저는 어떤 느낌을 주느냐에 그런 거라. 그러니까 막 뭐라고 해야 되지? 세계와 마주하고 있느냐 아니면은 그냥 나에 빠져 있느냐? 혼자만의 집착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은 뭐 무엇인가와 대화를 하고 있느냐? 그런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술과 흔히 말하는 포르노그래피의 차이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걸 하나의 주관적인 경험으로만 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모두가 공유할 수 있을 만한 그 포인트가 있을 텐데 분명히. 혹시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세계와 마주할 수 있다는, 이거 되게 어려운 질문. 세계와 마주할 수 있다는, 마주하고 있다는 포인트요. 그러니까 그걸 의사소통할 수 있는 그 포인트 쓰긴 했는데. 그러니까 그건 또 언어로밖에 표현이 안 될 것 같아요. 타인과 뭐 되게 좋은 나한테 막 되게 뿌듯했던 경험이나 좋았던 경험을 다른 사람한테 야 너 이거 한번 해봤어?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을 수 있잖아요. 너 한번 해봐. 그렇게 하면 되게 좋은 경험이 될 거야. 뭐 해외 여행이라든지 뭐 그런 거에서 이제 단지 언어로 이제 간접적으로 전해줄 수 있고 그 사람도 이제 또 결국에는 그 사람도 몸으로 그거를 해봐야지 그 감각을 직접적으로 느껴봐야지 아 이제 통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흔히 뭐 취미가 비슷한 사람끼리는 할 얘기가 막 끝도 없잖아요. 뭐 이 어떻게 뭐 그걸 시작했냐부터 뭐 요즘에 뭐 트렌드는 뭐냐 뭐 이런 거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것처럼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마주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건 또 아이러니하지만 그런 감각을 소통하기 위해서는 언어가 또 필요하다. 예. 그런 거고. 그렇게 이제 처음에 근데 질문이 뭐였죠? 공유할 수 있는 포인트. 포인트. 저는 그래서 몸이라고 생각을 해요. 몸. 네. 뭐 저는 또 아무래도 멜로봉띠를 좋아하는 편이라 멜로봉띠가 몸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지각적인 경험이라고 얘기하면 또 헷갈리지. 방금 얘기한 그런 어떤 좋은 경험 같은 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원천적인 근원은 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멜로봉띠는 어떤 의식이나 어떤 뭐라고 해야 되지 특수적인 어떤 일부분의 감각이 아니라 몸 전체로 느낀다라고 말을 해요. 신체적인 몸이 아니라 어떤 이것도 또 너무 개념적인 걸로 나가서 무튼 그래서 이제 온몸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저는 그래서 몸을 통해서 타인과 공유할 수 있고 타인과 소통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거 포인트를 잡아내는데 몸이 우선시 된다 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흔히 몸이 아픈 사람들은 뭘 해도 어떤 그런 느낌을 못 받을 거 아니에요. 아무리 좋은 걸 뭐 맛있는 걸 보여줘도 맛있는 걸 모를 거고 입맛이 흔히 떨어졌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거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해요. 그 포인트를 어떤 부분에서 얘기했는지 저는 그게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예술가가 창작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거를 주제를 잡아야 될까 뭐 이런 부분까지 세부적으로 말씀하신 건지 아니면 어떤 사회적으로 어떤 구조가 갖춰져야지 되는 뭐 그런 걸 말씀하신 건지 예술 작품이라는 게 어느 정도의 보편성을 띌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보편성을 띄기 위해서는 어때야 하는가 뭐 이런 그거에 동일하시는데 그게 궁금했던 게 글을 읽으면은 하나의 그러니까 거의 주관적인 경험처럼 느껴졌어요. 글을 읽으면서 어쨌든 간에 공유할 수 있는 그 뭐라고 해야 되죠? 조건? 조건. 조건. 바탕? 근본? 공동 공간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어떤 작품을 보고 나서 그것을 통해서 내가 지금 이 순간의 존재함을 느낄 수 있는지 없는지는 이제 사람마다 다른 거잖아요. 근데 분명히 그 막 진짜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이 존재한단 말이죠. 그렇죠. 100%는 없어도 99.9%는 있죠. 99.9%는 그것도 없겠긴 한데 99.9%까지 쓸게요. 95도 좀 힘들 것 싶어서. 같긴 한데 약간 MSG를 살짝 쳤어요. 물론 이제 모든 사람의 경험에서 비롯되지 않고 어쩌면 이 일종의 이제 여론일 수도 있는데 그런 작품이 존재한다는 사실에서 그런 포인트가 정말로 있을까? 만약에 예술을 이제 본인처럼 이제 정리를 할 수 있다면 그런 포인트가 정말 있을까? 그냥 그게 궁금했어요. 혹시 생각하고 계신 게 있나? 포인트. 주관적 경험을 뛰어넘을 수 있는 포인트. 그 무언가. 그 무언가. 예술가들의 책을 읽는 게 그러니까 당장 떠오르는 게 저번에 문화철학 수업을 들었었는데 거기서 이제 고흐랑 세잔 뭐 이런 얘기들이 당장 떠올라요. 그러니까 뭐 어려운 철학적인 말로 하면 뭐 탈존 뭐 전언어적 이런 거에 최대한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보편에 그걸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게 뭐 화가들 뭐 이런 사람들 흔히 하는 말이 획을 하나 더하면 더할수록 실질적으로 더하는 게 아니고 빼는 거라고 그러니까 예술은 더하는 게 아니고 빼는 거다 좀 더하는 게 빼는 게 느낌이 안 오는데? 느낌이 안 오는데요? 이게 언어의 문제야 진짜 뭔가 있는데 지금 전달을 못해주고 있죠 네, 알아요 지금 정확하게 찍으셨어요 지금 전 그 말 박찬 교수님 맨날 맛 더듬는 게 다 그것 때문인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그게 느껴지기 그게 더 어울린다고 느껴지는 그러니까. 거. 그러니까 너무 명확하게 말하면 그 사람 철학에서 말이 안 돼. 지금 생각을 좀 정리하고. 더하는 게 아니고 뺀다. 그게 확 왔었는데 또 이게 또 명확하게 설명하려니까. 그러니까 무슨 아까도 얘기했지만 언어적으로 설명하고 설득하는 게 아니고 계속 거기에 묻은 먼지를 계속 걷어내는 이런 느낌 한 획 더할 때마다 거기 근데 계속 먼지가 쌓이겠죠 하지만 계속 그거를 걷어낸다는 느낌으로 느낌이 그래요 진작 진작 난 되게 와닿았었는데 지금 한 50% 왔어요 50% 나왔어요? 50% 와, 성공했다 뿌듯해 약간 희미하게 형상이 뭔가 있다고 보일 그 정도 50% 만족하지 말라는 빛을 막 보내시네 저 여기서 만족을 철학적인 언어 말고 좀 더 어떻게 해야 안 될까? 음식 같은 거 지금 과일 먹고 있지만 되게 다 맛있다라고 공통적으로 느끼는 그런 거 있잖아요. 사과 사과 먹을 때. 뭔지 알 것 같아요. 약간 그런 거 아니에요? 소금을 뿌리기 전과 후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설탕을 넣기 전과 후. 설탕을 빼야 돼 그럼 무슨 말이죠? 저는 갑자기 이해도가 50m 훅 떨어졌는데 아, 떨어졌어요? 음식에 관심 없으시구나 아 좀 그것도 그렇긴 해요 관심 있는 게 원래 더 와닿아요 진짜 아무것도 없는 맹국에서 오히려 소금을 넣었을 때 많은 사람 입맛에 더 맞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입맛에 맞다는 거 이제 공감 아니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릴 수 있다, 요 정도.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잡을 수 있다. 그림에 환액을 그릴 때마다. 일단 더하면 안 돼요. 그게 되게 아이러니한 게 우리가 막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다 되게 다 주관적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제가 커피를 좋아하는 편이다, 좀 심하게 좋아하는 편이다, 막 이렇게 저렇게 외국 서적도 보곤 하는데 거기서 분석한 걸 보면은 농도가 사람이 대부분 맛있다라고 하는 게 완전히 한 점은 아닌데 어떤 스퀘어가 있어요. 그 스퀘어 안에 들어왔을 때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다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맛있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 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제 또 그거에서 근본이 되는 거는 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렇게 느낄 수 있는 그런 타겟이 생기는 게 우리가 어느 정도는 다 비슷한 몸, 감각을 가진 비슷한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 그래서 그런 감각을 느끼게 해줄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준다면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그렇게 느끼는 거 아닐까. 왔어요. 맞습니다. 왔어요. 맛을 제가 멀어진 것 같아요, 지금. 근데 저는 뭐 저만의 생각도 있으니까. 또 음악으로 얘기를 해야 되나? 이런 느낌 아닐까요? 그러니까 뭐 언어든 뭐 세계든 이런 거다 집어치우고, 그러니까 인간이 대개의 경우 비슷하다고 볼때 제일 근저에 깔려 있는 어떤 게 있고, 그 다음에 이 블럭 이 블럭해서 이렇게 쭈루룩 이렇게 쌓여 있는 어떤 건축물이라고 봐요. 그러면 상층부로 가면 갈수록 다른 게 많겠지만 하층부로 가면 갈수록 기저가 같단 말이죠. 일단 같은 종이고 대개의 경우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서 덜어내면서 기저에 근접하면 근접할수록 많은 보편성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닐까, 이런 느낌으로. 그럼 보편성을 얻을 수 있는 근거가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무언가 관념적인 것이 아닌 우리 몸이 느낄 수 있는 감각적인 거. 네네. 그래서 뭐 기저 얘기하시니까 흔히 뭐 좋은 집 질라면은 땅이 튼튼해야 되잖아요. 기저가, 기초 공사가 잘 돼야 되잖아요. 그런 거 아닐까 생각을 해요. 기초를 잘 다져 놓고, 뭐 음식으로 얘기하자면 육수를 정말 잘 뽑아내고. 근데 방금 갑자기 궁금한 건데요. 지금 뭐 현대 과학에서 여러 가지 뭐 DNA라든지 인간에 대해서 탐구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감각에 대한 비밀이 완전히 풀린다면은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러한 예술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근데 그 감각이 모두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 점으로 안 되는 게 아니라 어떤 범위가 또 있다고요. 완전히 동일한 게 아니라 비슷하게 공유하는. 그런 애매모호함이 있어서 되게 비슷함. 완전히 되게 똑같은 비슷함. 건 아니고 어느 정도 범주 안에 커다란 범주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제 뭐 음악적으로 얘기하자면 범주가 되게 넓어서 장르가 엄청 많잖아요. 뭐 R&B부터 락도 있고 그냥 발라드도 있고 클래식도 있고 재즈도 있고 다 그런 거 아닐까라고 생각해요. 그거 뭐 완전히 장악할 수 있을까? 어떤 사고 실험이잖아요. 그 사고 실험에 대한 철학의 대답은, 철학적인 대답이 아니라, 그러니까 안 되지 않을까요? 안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완전히 한 단어로 모든 현상을 다 잡아낼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그저 사고 실험의 이야기 느낌. 근데 이제 또 현대과학 얘기하셨으니까 현대과학에서 근데 감각을 분석하는 거는 뭐라 그래야 되지? 감각의 요소 요소, 그러니까 인과작용으로 되게 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건 어떤 그 뭐라 그래야 되지? 익명 존재 얘기한 거 그런 거를 발견하려는 게 아니라 그냥 뭐라 그래야 되지? 이게 자극이 들어가면 어떻게 나온다라는 것밖에 말해주지 못할 것 같아요. 네. 그게 과학의 한계일 것 같아요. 이제 그걸로 다 모든 걸 환원시키려면은 환원시키려고 하는 시도는 아까 제가 표현했던 절대적인 언어를 또 만들려고 하는 시도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세상을 지배하는 사람들은 그런 거 하나로 다 얘기할 수 있으면 좋죠. 뭐 중세시대 때는 성서가 그랬고 근대에 와서는 과학이 그랬고 지금은 자본이 그렇고 신자유주의가 그렇고 네. 계속 그거하고 싸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선택이 있는 거죠. 저쪽 편에 설 거냐 이쪽 편에 설 거냐 그런 것 같아요. 무덤덤하게 가느냐 아니면 좀 그냥 기본적으로 삶의 영역에서 아 이거냐 이거냐 딱 정해라는 아까도 말했지만 그런 사고방식이 기본적인데 되게 막 제가 어제 도서관에서 암점을 읽다가 도서관 옥상에 올라갔는데 거기 노을이 져있는 게 엄청 예쁜 거예요. 그걸 딱 올라오면서 그런 느낀 그런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거를 막 말해주고 싶어서 같이 이제 여기서 얘기를 하는데 말로 그러니까 기존에 적어도 기존에 있던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영역들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이건지 이건지 빨리 선택을 해라고 하면은 말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다 담아낼 수가 없는 거라고 보는 거죠 저는. 그리고 이런 수준의 경험은 모든 사람이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뭐 언어뿐만 아니라 회화도 마찬가지고 음악도 마찬가지고 다 담아낼 수 없죠. 다 한계를 가지고 있죠. 어느 정도씩 그런 것 같아요. 잠깐 쉴까요? 5분 정도? 좋지요. 네. 1시간 6분.